갈 때 울고 싶도록 그리운 당신 물결도 잠든 어느 날에 호숫가에서 맺은 사랑의 역사 허무해도 못 잊어 애태우는 낙엽 지른 내 허전한 가슴에 파란 낙엽이 휘날릴 때 죽고 싶도록 보고 맺은 사랑의 역사 흘러가니 슬픔만 쌓여 가득 낙엽 지른